어느 날 문득 혼자 됐을 때 나는 너를 떠올리고 있었어. 잊혀진 기억 더듬어서 지난 시절을 생각해.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야 나는 너를 이해할 것 같았어. 지금쯤 너도 내 생각에 낯선 길을 헤매일 거야. 그때의 아름다운 사랑 얘기는 조금은 잊혀졌지만 한참 흐른 뒤에야 우린 서로 후회할 거야.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야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. 사랑인 줄 알았어. 한참 흐른 뒤에야